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알바니아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 1.1.5 릭스헤프 메타에게 4월 3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위원장은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알바니아의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